ニュース。리브위드 청소년 환경교육 봉사활동 관련 안내입니다.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서울 경기권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 중이며 활동은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서 5월 8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환경, 탄소중립 및 데이터 청소교육, 탄소중립 실천홍보 포스터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일정별 봉사 당일 또는 활동 전 교육자료 안내 및 활동 시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브위드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디지털 수출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3인 이내로 팀 구성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대 플랫폼을 활용해 실제 수출 중단 기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마케팅부터 바이어 발굴, 그리고 교신 및 거래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안내입니다. 접수기간은 7월 24일 18시까지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총 3금 3,890만원의 시상 규모가 준비되어 있으며 수상자 발표는 11월 23년도 연구실 안전주간 행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악연구안전관리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논란이 이어져온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해당 재정안이 가결되자 각 단체 대표자들이 이를 규탄하고자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규영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될 시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계속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 직역 간 갈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27일 민사 측인 배달의 민족과의 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돼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비조합원을 포함해 약 3천 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1일에는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배민 노동자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브라질 쿠리치바주 아라우카리아의 시장이 10대 미성년자와의 결혼 직후 장모를 해당 시의 문화관광부 비서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4세의 사업가 출신인 아라우카리아 시장은 지난 12월 12일 16세 소녀와 여섯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이는 브라질에서 결혼이 가능한 법적 연령이 16세임을 고려해 아내의 생일 바로 다음 날 혼인을 한 것입니다. 브라질 연방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권력을 가지는 직위에 가족이나 친척을 임명하거나 고용 우대를 할 수 없기에 그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2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